HUBS. What are you looking at?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쇼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쇼룸을 이끄는 디렉터 조윤입니다. 우리 쇼는 패션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파헤쳐보며 패션을 단순히 옷을 입는 방식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패션에 담긴 개인 또는 사회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시대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을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패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며 우리 모두 트렌드세터가 돼보는 것은 어떨까요? 중간고사 기간 이후 돌아온 오늘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쇼의 키워드는 남성들을 위한 패션 유튜버입니다. 잠시 후 11월 8일 성재훈 쇼호스트와 함께 우리의 7번째 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스탠바이 해주세요. Let the show begin! 안녕하세요. 오늘 남성분들의 스타일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패션 유튜버들에 대해 알려드릴 쇼호스트 성재훈입니다. 지난번 여섯 번째 쇼에서는 여성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몇몇 패션 유튜버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남성분들이 조금 더 귀를 기울여서 들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스타일링에 더 어려움을 갖고 계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스타일링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한정적이라고 느껴지는데요. 때문에 더더욱 패션 유튜버들의 패션 팁이 유용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아이템들을 어떻게 하면 유니크하게 매치할 수 있을지, 어떤 제품을 사야 쉬운 스타일링을 할 수 있을지 등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테죠.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유튜버는 바로 오늘의 주우재입니다. 모두 주우재라는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유튜버로 유명하지만 모델 출신인 그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남친룩, 남친짤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도 하죠. 그의 유튜브에는 패션의 주우재라는 재생 목록이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올라온 영상으로는 남녀 누구나 어느 룩에도 소화 가능한 가죽 크로스백 제작기, 가을 겨울 가방 추천 영상이 있습니다. 가을과 겨울 코디에 활용할 수 있는 남성들을 위한 백 추천 영상이죠. 이 영상 외에도 갖고 있는 아이템으로 겨울 일주일 코디라는 영상에서는 기본적인 겨울 아이템을 활용해 남성 코디를 해주고요. 데일리 룩을 추천해주는 컨텐츠도 있고 옷뿐만 아니라 향수를 추천해주는 컨텐츠도 있습니다. 옷을 멋지게 입었으면 그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안 올릴 수가 없겠죠. 오늘의 주우재에서는 전신사진 인생샷 번지는 법을 알려주는 영상도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패션 유튜버는 바로 스타일 가이드 최겨울입니다. 오늘의 주우재에서는 깔끔하고 댄디한 데일리 룩을 추천받을 수 있다면 스타일 가이드 최겨울의 유튜브에서는 힙한 스트릿 패션 코디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나를 알려 유명인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독자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옷 입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최겨울은 많은 패션 브랜드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남성 패션 유튜버인데요. 브랜드들과 협업을 진행할 때도 자신의 스타일을 잃지 않으며 협찬을 받더라도 장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 후 단점까지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추운 가을과 겨울 그 사이에 있는 지금 10만원대의 아우터 및 바람막이 추천은 굉장히 유용하게 다가왔는데요. 유니크하고 힙한 감성 가득하면서 데일리로 입기도 적합한 아우터 추천은 흔하지 않으면서도 코디가 그다지 어렵지 않은 아우터를 찾는 구독자분들에게 필요한 영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패션 유튜버라고 하면 코디와 스타일링, 아이템 추천에만 그 컨텐츠가 치중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스타일 가이드 최겨울에서는 멋있음만을 전달해야 한다는 패션 유튜버의 고정관념을 깨고 구독자들의 재미까지 챙기기 위해 망가짐도 감수하죠.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오늘 쇼에서는 남성들이 참고하면 좋을 만한 패션 유튜버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데일리룩에 참고하기 좋으면서 남친짤까지 제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오늘의 주제부터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힙하고 유니크한 스타일링을 도와주는 스타일 가이드 최겨울까지 비록 영상에 나온 그대로 스타일링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의 옷장에 있는 다양한 아이템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패션 유튜버들을 보며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다음 쇼에서는 더욱더 흥미로운 패션계 뉴스를 갖고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디렉터 조윤희, 엔지니어 신민석, 그리고 쇼호스트 성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ess you find out as you go. I knew much more then than I do now. Neon heart, day glow eyes. City lit by firefly. H. UBS.